그때여 주윤한 서성정봉을 불러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융동 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나를 속인 공명을 죽여라. 명을 내어 놓으니. 삼경시에 바람이 자자 일어난다. 광풍이 후루루루루 풍선이 요란 건알 주급히 장대상 통통하니 삼시간에 동남 태풍이 이러기 가기 와지 끝. 한번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환인의 명심불망한 서성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의 수륙으로 난 남명산 올라가서 제갈량을 만나건 장단을 붙지 말 공명을 상처당거든 갈로 머물을래. 잡아야만 마디에 못 잡으면 이미 예장 장수는 가문의 목을 땡그럭 매여의 물에 풍들에 질려 너의 내 꼴의 자들 사곡들이 황금하야 열두 친구야 지다리 잡아 우겨라 저라 저라 우겨라 우겨라 저라 저라 저라 저라 저라 우겨라 우겨라 열두 친구야 빨리 좀 쳐 우겨라 저라 우겨라 저라 저라 저라 우겨라 우겨라 폭명의 문명구나. 않고 해보자 따라오느냐 죽여만당하나 양복화치를 생각하야 죽이든 안커니와 내 우수단이라는 것 비동기 바르고 요먹옥시라야 비동기 바르고 요먹옥시라야 내 두둥이 모종대고 누워 터지게 속성방 비동기 바르고 요먹옥시라 비동기 바르고 요먹옥시라